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말디브 독립절에 즈음해서 말디브 제도공화국 대통령 아부들라 야민 아부들 가이움에게 2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말디브 제도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